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동평양 대극장에서 음악무용 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을 관람했습니다. 소장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둥뿌라로 시작된 음악무용 이야기는 남성 독창 청춘의 자서전, 무용 백두의 녹, 남성 합창 백두의 행군길 이어 우리는 간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조선노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조선의 청년들이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를 일도 세운 과정을 감동 깊게 형상했습니다.